에마뉘엘 어구 프랑스 AFP 통신사 사장과 일행이 8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사장 일행의 체류 기간 조선중앙 통신사와 프랑스 AFP 통신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AFP 통신사 평양 대리 지구 개설과 관련한 행사가 있었습니다.